조선노동당 대표단과 구바공산당 주요 성원들 사이의 회담이 23일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구바공화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 성원들과 구바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가 상대 측에서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부위원장인 살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 동지를 타방으로 하는 구바공산당 주요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회담에서 쌍방은 자기 당의 활동 정령을 통보했으며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 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때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했습니다. 이날 조선노동당 대표단은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마련한 연회에 초대되었습니다. 같은 날 조선노동당 대표단은 아바나의 혁명광장에 있는 호세 마루띠 기념비에 화환을 진정했습니다.